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괜한 걱정 안 해도 되지 숨 가쁘게 사랑했던 서글픈 우리의 계절 안녕 담배 끊기 술 좀 줄이기 내 선물들 버리지 말기 조급해진 내 입술에 마지막 초라 한 잔 술 안녕 이제 난